그때 우린 서로 다른 것을 원했고 결국 우린 서로 다른 곳을 보았지.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걸어왔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한 번쯤 물어봐줘. 네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. 날 아주 가끔 생각해.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.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. 날 차갑고 좁은 방 안 그땐 기억해. 그냥 즐거울 줄만 알았지.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버텨왔고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한 번 더 물어봐줘. 네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내가 바란 모습이 맞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. 날 아주 가끔 생각해. 예전에 나 변해가고 있어.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. 날 거울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이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게 다행인지 시간은 왜 또 이리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이게 맞는 건지